갈매기의 꿈. 원작 리처드 바크. 옴기니 황보석. 그림 박요한.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혹시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를 본 적이 있나요? 푸른 하늘을 높게 나는 갈매기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갈매기들이 먹이만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리처드 바크의 소설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은 꿈과 이상이 인생에 있어 얼마나 뜻깊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날고 싶은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갈매기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갈매기의 꿈은 조나단 리빙스턴의 날고 싶다는 꿈을 통해 삶에 도전하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 역시 그저 먹고 마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꿈과 이상. 이것은 어린이들의 상징이며 인생의 꽃이라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품고 있던 꿈이나 이상이 조그만 장애나 불행에 부딪히면 금방 체념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먹이만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계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꿈을 가진 어린이 친구들, 조나단 리빙스턴과 함께 꿈의 날개를 활짝 펴볼까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아침이 되자 이제 막 솟아오른 태양이 조용히 넘실대는 바다 위로 황금빛 햇살을 뿌렸습니다. 바닷가로부터 1.5km쯤 떨어진 곳에 떠있던 고깃배 한 척이 밑밥을 뿌리자 먹이를 낚아채고 있던 갈매기들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수천 마리의 갈매기 무리가 몰려와 서로 먹이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또다시 바쁜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배와 바닷가로부터 뚝 떨어진 곳에서 혼자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30m 높이에서 물갈퀴 달린 발을 내리고 부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양 날개는 아플 정도로 세게 틀어 구부렸습니다. 조나단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틀어 구부리고 있어야만 천천히 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천천히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바람이 얼굴에 닿을 듯 말 듯하고 아래쪽의 바다가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속도를 계속 늦췄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늘게 좁혀뜨고 숨을 멈추면서 온 정신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날개를 아주 조금만 더 굽혀보려고 애를 썼지만 조나단은 얼마 후 깃털이 헝클어지면서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갈매기는 절대로 공중에서 멈칫거리거나 속도를 잃고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갈매기들 사이에서 속도를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고통스러움을 참고 날개를 구부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중심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조나단은 결코 평범한 갈매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그저 나는 일, 말하자면 바닷가에서 날아올라 먹이를 구해가지고 되돌아오는 일, 이상의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들에게는 먹는 것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조나단의 관심은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나단은 날개를 좋아했습니다. 조나단은 자기가 다른 갈매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그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갈매기와 엄마 갈매기도 조나단이 하루 종일 수백 번이나 낮게 나는 연습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는 잘 몰랐지만 조나단에게는 다른 갈매기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나단은 공중에서 날 때보다 날개의 반 정도 높이로 날 때가 힘도 덜 들면서 오래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내려앉을 때에도 다른 갈매기들처럼 물갈퀴로 물을 튀는 것이 아니라 발을 유선형으로 몸에 딱 붙이고서 물 위에 길고 곧은 선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이 발을 들어 올린 채 모래밭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자신이 얼마만큼 미끄러졌는지 그 거리를 재어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 갈매기와 엄마 갈매기는 더욱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니 조나단? 왜 그래? 엄마 갈매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다른 갈매기들처럼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니? 네가 펠리컨이나 신초롱처럼 낮게 날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왜 그 새들의 흉내를 내는 거지? 또 왜 먹지도 않는 거니? 네 몸을 좀 봐라. 넌 뼈와 깃털밖에 남지 않았어. 뼈와 깃털뿐이라도 상관없어요, 엄마. 나는 그저 내가 공중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난 그걸 꼭 알아야겠어요. 내 말 들어라, 조나단. 아빠 갈매기가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머지않아 곧 겨울이 닥쳐올 거다. 그러면 고기잡이 배들도 별로 없을 테고 물고기들도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가게 된단다. 정 그렇게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면 먹이를 얻는 법에 대해서나 배워라. 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먹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라. 조나단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은 다른 갈매기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부두와 고깃배 주위에서 다른 갈매기와 끼룩끼룩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생선 조각이며 빵부스러기를 차지하려고 물로 뛰어들기도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모두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생각으로 조나단 리빙스턴은 애써 잡은 물고기를 뒤에서 쫓아오던 늙고 배고픈 갈매기에게 일부러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곳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대신에 나는 법을 배워야겠어. 배울 게 너무도 많아. 나는 날고 싶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나단은 혼자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껏 나는 법을 배울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속도를 내는 것이었는데 일주일을 연습하고 나자 조나단은 이 세상에 어떤 갈매기보다도 더 빨리 날 수 있었습니다. 300m 높이에서 조나단은 온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리며 파도를 향해 어질어질할 정도로 급하게 날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갈매기들이 어째서 그처럼 내리꽂히듯이 날아 내려가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은 단 6초 만에 시속 110km로 날게 되었는데 그것은 맞바람을 견뎌내기가 힘들어지는 속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조나단이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애를 썼지만 빠른 속도에서는 마음먹은 대로 날 수가 없었습니다. 300m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곧장 날았다가 밑으로 내려가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날개를 퍼덕이며 수직으로 날아내리자. 하지만 어느 때든 왼쪽 날개가 맞바람을 받아 속도를 잃는 순간 몸이 왼쪽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그 반작용으로 오른쪽 날개가 속도를 잃게 되어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사정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조나단으로서는 그 맞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시도해보았지만 10번 모두 시속 110km를 넘어서는 순간 깃털이 무더기로 뒤엉켜 휘감기면서 꼼짝없이 바닷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조나단은 마침내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비결은 몹시 빠른 속도일 때는 날개를 편 채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속 80km까지만 날개를 퍼덕이다가 다음에는 날개를 가만히 펼쳐둬야만 해. 600m 높이에서 조나단은 다시 한번 시험해보았습니다. 곤두박질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하여 시속 80km를 넘어서는 순간 날개를 펼친 채 그대로 버티었습니다. 그 일은 엄청나게 힘이 들기는 했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10초 동안 조나단은 시속 145km로 쏜살같이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매기로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이지요. 하지만 승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수평 비행으로 옮기는 순간 날개의 각도를 바꾸자마자 저번과 똑같이 손 쓸 수 없는 엄청난 실패에 부딪혀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속 145km의 속도에서는 그 충격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조나단을 후려쳤습니다. 공중에서 폭발하듯 튕겨진 조나단은 벽돌처럼 단단한 바닷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조나단은 달빛을 받으면서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흩어진 날개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그보다도 더 무겁게 등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실패라는 무게였습니다. 조나단은 그 무게가 자기를 바닷속으로 천천히 끌어당겨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버리기를 바랐습니다. 조나단이 물속에 약간 가라앉았을 때 마음속에서 이상하고 공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난 평범한 갈매기일 뿐이야. 본성을 따라야 하는 나는 것에 대해서 그처럼 많이 배우려면 머리가 좋아야 해. 또 만약 빠르게 날고 싶다면 매처럼 짧은 날개로 물고기 대신 쥐를 먹고 살아야 하고. 아빠 말이 오라. 이런 어리석은 짓은 집어치워야 돼. 갈매기들이 있는 고향으로 날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나, 가엾고 하찮은 갈매기로서 나 자신에 만족하고 살아야 해. 그 소리는 어느새 사라졌고 조나단은 거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밤중에 갈매기가 있을 곳은 바닷가야. 지금부터는 한 마리의 평범한 갈매기로 살겠어. 그러는 것이 모두에게도 더 좋을 거야. 조나단은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조나단은 검은 수면 위에서 간신히 육지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낮게 나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내가 익힌 특수한 비행법으로 날다니. 다른 평범한 갈매기처럼 살아가기로 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전에 내가 했던 거, 배웠던 것은 모두 다 잊어버려야 해. 나는 다른 갈매기들과 똑같은 갈매기니까 여느 갈매기처럼 날아야 한다고. 조나단은 힘겹게 30m 높이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게 날개를 퍼덕이며 서둘러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갈매기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자 조나단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도전도 또 실패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서 어둠 속을 날아 불빛이 아른거리는 바닷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둠. 느닷없이 텅 빈 듯한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갈매기는 절대로 어둠 속을 날지 않아. 그러나 조나단은 그 소리를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달빛과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조그만 등대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흘러나오고 모든 것이 너무도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 갈매기는 절대로 어둠 속을 날지 않아. 어둠 속을 날려면 부엉이처럼 밤눈이 밝아야 돼. 머리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매처럼 짧은 날개가 있어야 해. 그 한밤중 30m 높이에서 조나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고통과 결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 짧은 날개, 매처럼 짧은 날개, 바로 그거야. 멍청하게도 그걸 몰랐다니. 날개가 아주 작기만 하면 되니까 날개를 거의 다 접고 날개 끝으로만 날면 되는 거야. 짧은 날개로. 조나단은 시커먼 바다 위로 100m 높이까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실패나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개를 몸에 바짝 붙이고서 칼날 같은 날개 끝만 바람 속으로 펼친 채 바다를 향해 수직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괴물의 울부짖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속도는 시속 110km, 145km를 점점 넘어 더 빨라졌습니다. 시속 220km에서 날개를 버티는 데 드는 힘은 전에 시속 110km로 날던 때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날개 끝을 아주 약간만 틀고서도 조나단은 쉽게 아래로 떨어지면서 방향을 바꿔 파도 위를 쏜살같이 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바다 위에 처박힐 일은 없었습니다. 조나단은 눈을 감고 바람을 가르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시속 220km라니! 그것도 마음대로 방향을 잡으면서 600m가 아니라 1500m에서 떨어져 내리면 얼마나 빠를까! 조금 전에 맹세는 그 엄청나게 빠른 바람에 날아가 버린 듯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은 다른 평범한 갈매기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배우는 데서 크나큰 기쁨을 맛본 갈매기라면 그런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양이 솟았을 때에도 조나단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500m 높이에서 보이는 고깃배들은 푸른빛의 잔잔한 바다에 찍힌 점 같았고 아침 먹이를 찾으러 모여든 갈매기들은 더러운 티끌들이 모여 빙글빙글 도는 뿌연 구름 같았습니다. 조나단은 생기에 넘쳐 있었고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 자세도 취하지 않고서 날개를 바짝 끌어당겨 짧고 뾰족한 날개끝만 펼친 채 바다를 향해 곧장 날아내렸습니다. 1200m 높이를 지나면서 한계 속도,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속도에 달했고 바람은 더 이상 빨리 날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는 단단한 소리의 벽처럼 부딪혀 왔습니다. 이제 조나단은 시속 380km로 아래를 향해 떨어지는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도에서 날개가 펼쳐진다면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박살 날이라는 것을 알고서 조나단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힘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300m 높이에서 조나단은 수평 비행기로 들어갔습니다. 날개 끝은 거센 바람 속에서 떨어져 나갈 듯이 흔들리며 윙윙거렸고 배와 갈매기들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유성처럼 빠른 속도로 곧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런 속도에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부딪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조나단은 눈을 감은 채 시속 340km로 날아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깃털에 부딪혀내는 날카롭고 요란스런 소리와 함께 아침 먹이를 나가채려고 몰려든 갈매기 무리의 한복판으로 총알처럼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행운의 갈매기 여신이 미소를 지은 덕분인지 한 마리의 갈매기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리를 치켜들고서 하늘로 곧장 솟아올랐을 때에도 조나단은 시속 260km로 날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의 속도를 30km까지 줄이고 날개를 다시 펼쳤을 때 1200m 아래의 고깃배는 바다 위에 떠있는 빵부스러기처럼 보였습니다. 조나단은 승리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계속도 시속 385km로 나는 갈매기.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발전이었고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으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만의 연습 장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400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비행을 하기 위해 날개를 접으면서 방향 트는 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은 결국 날개 끝의 깃털 하나를 아주 조금만 움직이는 그처럼 단순한 동작이 그 굉장한 속도에서 매끄럽고 완벽하게 방향을 틀게 해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내기 전에 그 속도에서는 깃털을 하나 이상 움직이면 총알처럼 핑핑 돌며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나단은 이 세상의 모든 갈매기들 중에서 최고로 고기 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조나단은 다른 갈매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제비, 저속횡전, 수평으로 날다가 천천히 옆으로 한번 돌고 나서 다시 수평으로 나는 일, 방위점 횡전, 날개의 각도를 차례를 조금씩 바꾸면서 옆으로 도는 일, 거꾸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기, 급선회에서 날기, 바람개비처럼 맴돌기 같은 것들을 익혀나갔습니다. 조나단이 바닷가의 갈매기 무리에게로 돌아온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조나단은 정신이 어지러지란 데다 죽을 듯이 피곤했지만 기쁨에 겨워서 멋지게 공중제비를 돌아 착륙을 하려다 재빨리 옆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이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겠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거야. 조나단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의미가 훨씬 많아졌어. 끊임없이 고깃배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지겨운 일 대신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야.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뛰어나고 영리하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걸 배울 수도 있고. 조나단의 가슴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조나단이 땅에 내려앉았을 때 갈매기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참이나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 갈매기들은 조나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가운데로 나와 서라. 우두머리 갈매기의 말이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가운데로 나가서는 경우란 크게 부끄러운 짓을 했거나 아주 명예로운 일을 했을 때뿐이었습니다. 명예롭게 가운데로 나가서는 것은 곧 갈매기들의 으뜸가는 지도자로 지명을 받을 때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조나단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 먹이를 얻으려고 모여있던 갈매기들이 얘기를 했겠지? 그 엄청난 속도를 보았을 테니까. 그렇지만 나는 명예를 원치 않는데. 난 지도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 그저 내가 알아낸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 앞에 펼쳐진 수평선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조나단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나단, 동료 갈매기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가운데 서라. 우두머리 갈매기가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몽둥이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릎에서는 맥이 쭉 빠졌고 깃털은 축 처졌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가운데 서라고? 이럴 수가. 그 굉장한 발견을 이 갈매기들은 이해 못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분별 없는 무책임에 대해서, 갈매기 무리의 위험과 전통을 거역한 데 대해서. 엄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창피를 당하기 위해 가운데로 나와 선다는 것은 무리에서 쫓겨나 멀리 떨어진 낭떠러지에서 혼자 살도록 추방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너 조나단은 네 무책임한 짓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삶이란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갈매기들은 회의에서 결정된 일에 항의하는 법이 결코 없었지만 조나단은 목청을 도두었습니다. 무책임한 짓이라뇨, 여러분들. 조나단이 외쳤습니다. 삶의 의미와 보다 높은 목적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책임감 있는 갈매기가 아닙니까? 어째서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생선 대가리나 쫓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배우고 알아내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모인 갈매기들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회는 깨어졌다. 갈매기들이 이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두 귀를 콱 틀어막고 조나단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